일본 자위대기의 조선반도 진출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. 일본이 오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을 기념하는 노름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기 위해 재침의 칼을 벼리며 조선반도에로 질주하는 군국주의 일본의 호전적 기도의 발로입니다.